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온 강여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과 인연은 맺혔는지, 여기 유튜브도 나오잖아요. 온라인 방송 법문 들으신 분도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과 인연을 맺혔는지 한 17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유학하러 왔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서울 외환은행 본점 외국인 마케팅부에서 근무하다가 인연이 되어서 귀국하고 출가했습니다. 강원에서 대중 생활을 너무 만족스러워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시 해외에 나간 생각이 없었는데, 제 꿈이 교수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수행자로서 평생 수행해야 되지만, 교육 포교 분야에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제 강의하고 싶어요. 대학교에서 강의하라고 하면 박사학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불교 박사 전공 프로그램이 아직 없었어요. 해서 다시 한번 한국에 와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고, 작년 8월 달에 그 박사학위 취득했고,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 어린이 법회,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분들 법회를 지도 법사로서 포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뜻밖의 우리 외환은행 다니셨던 그 상사분도 와주셔서 법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국말은 배웠을 때 인상적인 속담 하나 있습니다.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 웃긴만 스쳐도 인연이라면 지금 40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기쁜 인연이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 어디에도 다시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번 생에 마치고 서방 세계, 극락 세계에서 선지식 동반자로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인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제가 어려운 말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은 듣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가볍게 재미있고 조금 서로 의미가 있는 시간은 갖도록 몇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부처님 오실 날에 우리 제대로 봉축 법회도 올리지 못했죠. 올해 들어가서 조금 괜찮으려나 했는데도, 인상적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다들 힘들죠. 처음에 바이러스 발생했을 때 우리는 막 무의식적으로 혹시 독감처럼 몇 개월 지나가면 나겠지 생각하다가 안 되고, 또 추운 때막 번성하는 바이러스이니까 더운 계절이 들어가면 또 나겠지 기대하다가도 안 되고,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번성이니까 거의 2년이 됐잖아요. 우리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할수 없고, 재정 문제이든 일자리든 공부든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이나 외국인들에게도 더욱 더 힘들어요. 일자리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막 외국인이라서 그 백신 주사 받는 거 하고 뭐 지원금이나 이것저것 그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불안감하고 부담이 더욱더 큽니다. 심지어 비행기 안 뜨니까 고향의 친척 부모님 중에 돌아가신 분 있더라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것도 뭐 불구하고 제가 뭐 코로나는 우리 괴롭히려고 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못하고 지루하게 막 심심하게 구박받으러 온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러 온 것 같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연기법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해니까 저것도 멸해진다. 부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꼬집센 인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별로 믿지 않고 따라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중심 위치로 나 먼저 행복해야지, 내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렇게는 너무 과소비로 탐욕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나면 된다,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그렇게 계속 살 수 있겠어요? 나랑 얼마나 상관없는 사람 국적도 다르고 학별도 다르고 출신 지연도 다르는데 그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면, 같은 공장 일하면 그 사람의 감염이 되면 나는 괜찮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바로 검진 받고 격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언제부터 남의 건강은 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왔던 방식으로 또 다시 한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된 것 같다 생각하고, 아, 내가 분변해서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좀 더 건더주고, 내가 안 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또 하기도 하게 된 시기이고,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는 인생에게 재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왜 재정리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만약에 뭐 이렇게 바이러스 없었으면 우리 기대나 욕심은 끝이 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무궁무진 우리 갖추고 있는 것은 만족한 줄 모르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기대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남자친구한테 뭐 여자친구한테 기대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후배님들에게 뭐 동생들에게 기대도 커요. 하지만 지금 인도 같은 나라에 보면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저 지금 한국에 있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제가 늘 뭘 바래요? 아, 정진하게 수행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바랬는데 지금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건강하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조카들에게도 기대했죠. 나처럼 일루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오프라인 수업이 안 됐네요. 그러니까 아, 조카도 조카 그대로 살아남아있는 것도 얼마나 큰 선물이고 저에게 감사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리하는 것은 막 기대하지 말고 지금 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 우리 살아왔던 거는 막 바깥으로 향하고 이렇게 뭐 이벤트 몇 천만 명, 뭐 백명만 명이 모이고 그런 행사 축제 이벤트는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 자기에 들어와서 반성하고 불필요하는 것은 과감하게 쓰레기처럼 버리고, 소중한 관계든 진정한 행복이든 앞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 인생이든 살아야 되겠는지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 2년 동안 바이러스 들어와서 느낄 수 있는 점은 그 힘든 것만큼 새로운 세상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 시대, 이 사회가 좀 더 성숙함은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어요? 힘들기만 느꼈어요? 힘든 거는 당연 힘들지만 소중하게 이런 우리 인생은 잘 생각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가는지, 이제 재정리하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지 좀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졸리지 않게끔 제가 너무 간단한 질문 하나만 얘기할게요. 혹시 지금 한국에는 현존하고 있는 사찰 중에 가장 오래된 사찰 무슨 사찰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역사적으로 역사 근거도 있고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사찰 무슨 사찰이에요? 어디죠? 서울에 가까워요. 강원도에 있어요. 힌트. 첫 힌트는 강원도. 월정사예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힌트 잘 못 줬어요. 다 섞였네요. 젊으신 분들은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우리 바로 거기 인천에, 그거 인천에 가까운 거. 전등사예요. 전등사. 그 어느 정도 몇 년이 되었는지 좀 뭐 아세요? 전등사예요. 한국 불교 검색하면 안 돼요. 한국 불교 역사는 한 17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도 사찰이 있었죠. 근데 역사 근거만 남아있지만 현존하지 않으면도 그거는 그 이 조건이 충족시키지 않아서 지금 역사 근거도 있고 현존하고 있는 사찰 가장 오래된 사찰은 전등사입니다. 무려 1640년이 되었습니다. 에 그리고 풍수지리로 생각하면 여기 헐 자리가 네 군데도 있어요. 뭐죠? 복기는 복물진 이런 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조금 많이 가는데요. 가장 오래된 그 불교 학교 강선당도 있어요. 그 거기도 헐 자리예요. 아 그럼 한국 불교 역사를 배우셔야 되네요. 그거 이렇게 오래된 몇 천여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물이니까 그거는 문화유산재가 들어가요. 얼마나 이 나라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재 들어가니까 다들 신경 쓰게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앞으로 천년 후에 그 건물이 남아있는지 우리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만법 무상은 부처님 가르쳐 주시니까 생긴 거 있으면 좀 사라져요. 우리 태어나면 또 꼭 죽는 날이 있어요. 이거 뭐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만법의 참된 모습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이끌어와서 이렇게 현존하는 있은 문화유산재더라도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뭘 반성해요? 우리 여기에 저 제 사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지방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뭐예요? 일류 대학교 랭킹과 높은 대학교 들어가야 돼요. 인생에 바꿀 수가 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결국은 또 가장 좋은 대학교 호치민 시대에도 입학하게 됐어요. 들어가면 나중에 있는 학생들 뭐해요? 스펙은 해야죠. 영어 점수든 장학금이든 막 이렇게 뛰어나고 해외 유학하러 가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장학금을 받고 유학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남에 따라 뭐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 나도 얼마나 열심히 취직은 힘들 시간은 하고 또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또 연봉도 좋고 이것저것도 좋고 집도 마련해놓고 다들 이렇게 나는 성공 사례는 생각해요. 지도 교수님도 자랑하고 부모님도 자랑하고 주위에 친척 친구든 축하하는데 그 과연 그 인생은 그런 일은 제가 평생 하고 싶은 거예요. 남은 성공이면 남은 행복이라 하면 과연 나에 적합하는 건가요? 그때 제 모토는 그때 얼마나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해서 남의 기준에 따라 달려왔던 제가 그때는 진정한 생각은 했어요. 과연 내가 이거 평생의 이거 평생 목표예요? 내 인생의 목표일까요?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때 모토는 Stay true to yourself 이었어요. 나에게 자신에게 좀 솔직하게 살아. 아, 그렇게 제가 그거는 깨달은 지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스님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자리는 포기하고 스님이 되면 그 당시에 엄청 시비가 났어요. 아, 너 무조건 후회하겠다 하면 이거 인생이 망하는 거야. 어이, 부모님 얼마나 불쌍하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젊은 나이에 혹시 실언 당했나? 애인이 차였나? 그런 충격이 있겠나?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저는 출가할 때부터 지금까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날이 행복하게 좋은 날이 됐어요. 아마 아까 여기 계신 분도 아까 저부터 예기스님, 스님 잘 오시고 유쾌하네요. 칭찬해 주셨어요. 보통 스님들은 장엄하게 좀 잘 웃지 않잖아요. 근데 전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나답게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죠. 그거는 우리 물에 수영 못하는 우리는 물에 빠지면 죽는 지경이지만 물은 물고기에게 극락세계예요. 그럼 저는 진정한 행복한 스님이에요. 그 남의 기준에 따라 성공한다면 아파트 좋은 프리미엄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다니고 좋은 대기업에 다닌 거는 남의 행복이지 나는 바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은 그렇게 걸렸습니다. 여기 여러분 전문 여러분 앞에서 이 메시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감하게 자신 있게 남의 지어주는 행복이나 남의 기준에 따라 하지 말고 신패이든 성공이든 누가 규정해줘요. 잘 된다, 잘 못한다 그건 누가 만들어줘요. 그쵸? 나 꼭 대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꼭 좋은 대학교에 졸업해야 돼요? 꼭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나는 환경 좋으니까 지방에서 환경이랑 어울리게 이렇게 조카 집에서도 좋잖아요. 그쵸? 우리 부모님은 꽃 농장합니다. 달라시에서 너무 날씨가 좋은 고원 하일랜드에서 꽃 농장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꽃 피어서 백합꽃 피어서 장미꽃도 보고 저 그거는 저 좋아합니다. 큰 도시에 그 큰 도시에서 막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제가 그 인생은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게 남의 모방하지 않게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인생은 주인공이 되도록 전문분들은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등사 얘기했잖아요. 전등사 말고도 다른 건물이랑 좋은 아파트이더라도 몇십 년만 우리 몸에 보호해 주잖아요. 또 무너져요. 무상이니까 무너져요. 그럼 우리 평생에선 돈 모아서 돈 거두고 이렇게 아파트 집 짓는 거는 꼭 우리 인생의 목표인가요? 아니죠. 무너지지 않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은 지금부터 투자하고 건설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는 마음의 집 만들기입니다. Building a house of your mind. 우리는 이제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사람은 정신, 그렇게 마음과 그 물리적인 부분으로 형성되어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인간은 구성하는 요소인은 색온, 물리적인은 색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신 요소는 네 가지가 있어서 사온입니다. 합쳐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라고 하고 어렵죠. 제가 불교 전문 용어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색온에 대한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이런 개념 무엇이면 오온 중에 색온만 물질적 요소에 속하면 남은 사온은 뭐예요? 마음 요소예요.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안주할 수 있는 집은 건설하기만 그 문도했죠. 아까 저처럼 저도 전문 라이에서 그렇게도 열심히 집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이 금생부터 내생까지는 보호해주는 집은 필요합니다. 그쵸? 이거 슬라이드 옮기면 다음 슬라이드 제가 말하면 빠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은 빠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 화면 보고 뭐 알아들은 단어 있으면 이거 봐주세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이 마음은 내생부터 지금 이번 생에서 내생까지 몇 천 법에서도 보호해주는 집은 그거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투자하고 건설하기 필요합니다. 그 주제로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하면 꼭 다 똑같은 집을 만들어야 되나요? 또 아닙니다. 당연히죠. 이거 전등사도 있고 조계사도 있고 통도사, 해인사, 송강사 각양 각색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다양하고 재밌고 풍부스러워요. 우리는 남의 모방하고 똑같은 집은 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지루하고 창의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는 내 스타일로 내 원하는 집은 내가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자신 있게.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죠. 집은 다르더라도 기준은 몇 가지 있어야 돼요. 보통 물리적인 집은 뭘 필요해요? 토대, 그죠? 그 메리츠, 기초공사, 그 다음에 벽, 문, 그리고 또 지붕, 또 뭐예요?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 우리 마음 집도 이렇게 다섯 가지 구조가 있어요. 기초공사, 벽, 지붕, 문, 실내 인테리어. 이거 기준은 충족시키면 우리 집은 우리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남과 다르고 재밌게. 그럼 이거 다섯 가지인데 우리 꼭 다 들어야 한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주어지는 시간대로 얘기하니까 혹시 시간이 다 됐다 알려주시면 끊을게요. 왜냐하면 이 법문은 끝나고 다음 인정 각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제가 꼭 주어진 시간 내에만 얘기할게요. 먼저 우리 기초공사입니다. 토대. 토대는 중요하죠. 집이 높게 올라가려고 하면 그 토대는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쵸? 무너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집도 먼저 뭘 필요해요? 그거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 정견은 불교 용어예요.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왜 정견은 필요해요? 이 정견은 제법 그 모든 존재, 이 세상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은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상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거 기대하니까 괴롭혀요. 사람은 변화는 기본인데 그 사람은 나를 평생 사랑해줘야 한다 그렇게 바라니까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것도 쓰다가 깨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깨지면 얼마나 아깝고 이렇게 미련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어요. 무상은 만법 무상 자체는 고통 아니고 하지만 만법 무상 자체를 알아차리 못하는 우리는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견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참된 모습은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가르침 진리다. 저 말은 팔정도하고 사성제랑 모순하는 말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누구나 얘기하면 믿어주면 어떡해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정견 있으면 미신, 앙신, 뭐 잘못된 믿음, 불안한 예언 등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어느 날에 힘들어요. 힘들면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있으면 뭐해요? 악몽은 꾸어요. 악몽은 꾸어서도 뭐해요? 점쟁이 가서 점찍기. 하면 이거는 막 이렇게는 건강하도록 이런 거 넘어가도록 이거 죄를 올려야 한다. 그런 때가 많아요. 무슨 죄를 올려요? 이것저것 뭐 살생하고 죄를 올리고 내 건강, 내 편안함을 기도하는 거 얼마나 모순된 활동이에요. 인과 법에 맞지 않나요?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다른 중생은 목숨을 끌고 다른 중생을 괴롭히면 어떻게 내가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과 법은 꼭 믿어야 돼요. 인과 응보는 못 믿는 사람은 인생이 망해요. 왜요? 이거 주저 아니고 진짜 우리는 윤회는 벌써 가는커녕 지금 악한 일은 하고 선한 일은 또 구분할 수가 없는 정도로 내 운명은 내 인생은 막 운명사주 판자다 이렇게 타시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서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하면 무조건 우리 인생은 꽃길만 걸을 수가 있다. 결과는 무조건 좋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복은 지어 복된 생활이라는 진리는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값진 가르침이에요. 그거는 우리한테 뭘 줘요? 희망이요, 자신이요. 우리 인생은 우리 몸에서, 우리 인생은 누가 주인공? 나예요.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으로 하면 어느 날에 공덕나무 열매를, 달콤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잖아요. 좋은 실은 뿌려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좋은 일은 절대로 안 하고 나는 좋은 것만 기대하는 거 말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일이면 조금한 일이더라도 열심히 하고 악할 일이면 조금한 일이더라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 인생에게 책임져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뭔가 미신, 앙신, 뭐 잘못된 그런 예언들 우리 불안하게 못 만들어요. 그 인과법에 굳게 신심하게 생각하는 우리 바른 행동으로 그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은 이끌어주는 거예요. 해서 수행자만 아니라 불교 제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견, 바른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부산에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는 방향 자체도 모르면 우리 평생에 갔다 왔다 해도 부산에 못 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행복하고 안락한 그 인생은 살고 싶은데 어떤 종자는 어떤 업은 해야 되는지 모르는 자제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견은 중요합니다. 팔정도 중에 정견도 첫 번째 들어가는 그만큼 우리 마음집은 말들 때보다 생각보다 잘 바르게 부처님에 따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벽입니다. 두 번째 벽은 그 벽이 없는 집이 집이란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러면 그만큼 그 중요한 만큼 마음의 집이 벽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집이 벽이 뭐예요?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이거 얘기하면 한 시간 정도 인내심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특별한 이 주제는 너무 좋아해요. 인내심. 왜냐하면 제가 출가하기 전에 단점이 뭐예요? 단점은 너무 완벽주의자하고 급하게 일해요. 이거 저의 단점이에요. 그 급한 행동이 뭐예요? 인내심이 부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너무 재미있는, 흥미롭고 또 의미가 있는 거, 제가 심폐했던 거, 막 그런 안 좋은 체험들은 또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여기 제가 적어 있는 것처럼 인내는 잘못된 사건은 예방하는 벽이고 또 인내는 모든 좋은 법의 근원인 고귀한 미덕이고 인내는 계율과 지혜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 불교는 지혜 종교이잖아요.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만 인내심은 필수 조건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너무 간단한 얘기냐면 우리 몸에 무슨 아픔이 있어요. 아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뭐 해요? 병원에 가요. 내 병이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도 알고 또 어느 선생님이 만나야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주치 의사 선생님에 따라 약은 복용은 잘하고 휴식은 충분히 갖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원쾌할 수 있다. 그런 지식은 지혜죠. 지혜이지만 우리 몸은 오는 아프면 내일 바로 나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 극복한 시간, 회복한 시간 필요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인내심 없으면 참을 수가 없은 뭐예요?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고 그래요. 우리 인내심 꼭 필요하는 것도예요. 또 다른 얘기냐면 한국의 사계절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고부터 사계절이 익숙하니까 신기하지 않지만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얼마나 신기해요. 아름답고 좋고 그리고 봄하고 가을이 되면 얼마나 좋은 계절이 돼요. 아, 눈도 안 내리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날씨가 좋고 꽃 피어요. 얼마 단풍도 아름다워요. 우리나라 단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봄이나 가을이면 얼마나 좋은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봄이 되면 힘든 사람 있어요? 화분에 알러지 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 친구들은 봄이 된 때마다 이렇게 눈이 뜬 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끌고 막 약 바르더라도 안 나아져요. 그때 뭐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봄이 지나간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도 인내심도 필요하고 환경에게도 인내심도 필요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에게 우리 인내 생각하면 인내심 생각하면 남에게 인욕 바람인 신천해야 한다 생각하지만 실은 인내심은 우리한테서 먼저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식은 제대로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학당에 다니는데 하루 이틀 빠르게 영어 능통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꾸준히 열심히 배워야 그렇게 한 외국어를 능통할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서 우리는 인내심, 우리한테서 여유 있는 시간도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들에게 인내해 주는 것. 그러나 남의 경쟁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는 날이 어제 나보다 더 반전했다, 더 잘했다. 그거는 나한테 칭찬해 줘야 돼요. 그 나날이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갈도록 그렇게 목표는 세워야 하는데 남이랑 비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인내심은 나한테, 우리 능력한테서 우리 몸한테서 하고 또 환경에서도 하고 회사에 다니게 되면 다들 나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은 어려워서 포기하는 것이 몇 명 아니고 하지만 대인관계 매끄럽게 이끌어갈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 훨씬 더 많아요. 감정노동, 노동감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내심 필요한단 말이에요. 다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 잘 되면 좋겠다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주위 그런 거 없어요. 좀 인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는 일반 생활에 있는 인내심이고 또 수행자 입장에서 얼마나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무슨 사바세계이잖아요. 그렇죠? 사바세계 무슨 뜻이에요? 가민, 인내심 필요한단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는 세계예요. 또 다시 반성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살아온 시간 중에 우리는 행복하는 시간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시간 어느 시간이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초등학교 있을 때 고3 언니들이 얼마나 좋다. 아빠 엄마 다 관심을 받고 사랑받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고3이 되면 얼마나 지옥철이죠. 그리고 그때는 공부하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선배들은 부럽죠. 부러워요. 아이고 술도 마시고 이거 클럽도 다니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는 대학교 들어가면 우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취직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뜻대로 되어 있는 일이 별로가 없고 힘든 일이 더 많은 세계예요. 기본적으로 사바 세계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바 세계에서 보살행, 뭐 대승불교는 요익 중생이잖아요. 말로 쉬워요. 하지만 보살행 진짜 신천하기는 얼마나 힘드는지 해보면 아시죠? 저는 여기에서 조금 개인 경험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 경험이지만 한국과 밀접한 관계 있으니까 이 기회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쉐어링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꿈이 교수가 되고 싶잖아요. 우리 은사스님 베트남에서 불교 대학 가장 큰 불교 대학의 부총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학위 취득하러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취득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가서 은사스님 밑에 편안하게 좀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책도 번역하고 출판하고 한국 불교와 전문 책은 또 해석하고 이렇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한 학교에 다녔을 때 인연이 있어서 다문화 가정 어린이 법회 지도 법사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법회는 법문이나 이거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만 아니라 상담 업무도 합니다. 그 어느 날에 베트남 엄마하고 한국 아빠가 태어난 한 14살 여학생이 상담 그때 제가 맡았어요. 근데 듣기로는 애가 얼마나 못된 애이고 14살밖에 안 되는데 중2예요. 근데 학교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친구 때리고 학교 땡땡이 치고 막 수업에 땡땡이 치고 그랬어요. 가장 그 쇼크 사건은 엄마 자체 부르지도 않고 엄마 엄청 미워요. 엄마 너무 밉고 엄마 미워서 그 케이스는 제가 상담 맡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머님과 같이 들어왔는데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꼭 제 앞에 이렇게 그 방수 자세로 하는데 살짝 보면 이 엄마가 무슨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해서 그 보살님 보고 먼저 나가라고 했고 저하고 학생이랑 둘이 먼저 얘기하겠다 하는데 그리고 엄마 나가고 나서 저랑 몇 가지 얘기하고 얘기 울기 시작해요. 엉엉 울고 한 30분 정도 울면서 울고 불고 털어놓고 얘기해요. 나는 왜 내 엄마가 한국 엄마가 아니냐. 나는 왜 이런 비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냐. 나는 왜 다들 나 나쁜 애기라고 하는 거냐. 막 그렇게 엄청 억울하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받았던 애가. 그때 제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다닐 때도 차별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이지만 혹시 그 미국서 유럽 쪽에 출신 엄마이면 선생님 아 이쁘다 막 사랑하다 관심해 주지만 이거 동남아시아 출신 엄마에 태어난 아기는 약간 한국 선생님도 무의식적으로 좀 무시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살기 힘든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집이 온다. 근데 애들이 예민이에요. 애들이 뭐 사랑하는 척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뭐 차별이 더욱더 갭이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형평이 잘 안 돼서 명품 가방이나 명품 백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소풍에 나가면 도시락 준비해주는 한국 엄마하고 외국인 엄마 준비한 것도 차이가 나고 그때 왕따도 당하고 이런 다 감정은 받고 나서 사춘기 들어가면 얼마나 반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불행한 인생은 내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는 베트남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리가 된다. 그렇게 억울해서 엄마 자체도 부르지 않아요. 그 케이스는 저한테 자극이 됐어요. 해서 너무 가엽다 그런 애들 앞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차분하게 감정 조정하고 얘한테 가장 그 차분한 말은 전달했어요. 베트남 춘신은 부끄러운 거 아니다 얘기해 줬어요. 스님도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엄마는 너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실은 저는 그 보살님이 잘 알아요. 시집하러 오는데 그 한국 남편은 한 60세예요. 나이가 많아서 일은도 못해요. 해서 돈도 잘 안 벌고 또 애기 낳고 나서 한국 거는 공부 시간도 없고 애기 낳았으니까 내 딸이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말은 배울 수가 없고 바로 돌 벌기 위해서 바빴어요. 유일한 내 딸 위해서. 근데 지금 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딸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막 노동했어요.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막 노동합니다. 10년 동안 애기 키우느라 또 시집에 살림살이 다 담당하고 시어머니 시댁 쪽에 다 부담이 해주고 애기까지 키워주니까 리스크가 여러 군데 다 나고 얼마나 몸이 상했는데 근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애기랑 대화가 안 돼요. 애기는 모국어로 모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서 제가 그 애가 얘기했어요.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스님보다 더 잘해요. 그럼 엄마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너는 베트남 말은 배우면 다른 한국 학생보다 훨씬 더 장점 있고 유리 있어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영어도 배울 수 있잖아요. 스님은 그 후배 중에 아는 그 원어민들은 그 영어 선생님은 과외로 무료로 해주니까 너 3개국어 능통하면 얼마나 다른 애들이랑 장점이 경쟁력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수능 시험도 베트남어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막 고등학교 들어가면 외고도 있잖아요. 요새 외고도 얼마나 인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얘기하면서 희망을 주고 나서 얘는 좀 안색이 밝게 변해지고 눈빛이 좀 조롱조롱 이렇게 쳐보고 그럴 정말요 스님 이렇게 맞아요. 네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엄마는 베트남 출신이면 망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장점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얘 희망해 주고 조금 엄마랑 대화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정말 자극이 됐어요. 저 여기 상사분도 계시고 저는 잘 아신 분도 계시니까 저 거의 20년 동안 한국과 인연을 맺혔는데 복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학교에 다니면 또 지도 교수님 너무 잘해주시고 요리까지도 해주고 잘 지도해주시고 그랬습니다. 회사 다니면 상사분 동료들을 많이 챙겨주고 가르쳐주시고 출가하고 나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도 한국 스님하고 한국 신도분들에게 사랑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는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는 동표들을 그동안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 같은 동료 출신하는 한국과 그 호치민 시대 한국학과 출신하는 동료 그 뭐 동창분들은 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 모습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제가 좀 지금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두운 부분에서 이렇게 얼마나 밑바닥에 힘들게 막막한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 나만 혼자 행복하고 베트남 귀국하고 내 마음껏 수행하면서 원하는 일은 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그동안 받았던 사랑하고 지원만큼 내가 요익 중생은 조금이더라도 우리 동료들에게 조금 힘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때 제 인생은 좀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린이 법회에서 외국어 수업을 무료로 개강하고 또 이주민 여성부하고 노동자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하고 한국 문화 수업도 개강하고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영어하고 베트남어 모국어로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 숙제 있어요. 과제 있어요. 과제는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무조건 대화해야 숙제 풀릴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 아버지 한국 아빠까지 끌어서 좀 애기 좀 관심하고 나이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애기랑 잘 안 놀아줘요. 한국 아빠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제가 계속 2년 동안 해왔어요. 그거부터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불교문화센터 건립하고 싶은 발언은 꼭 건립해야 한다 발언했습니다. 왜 사찰이 아니고 불교문화센터냐면 국적은 따지지 않고 나이가 따지지 않고 종교 따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도움이 주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기독교인든 천주교인든 불자인든 다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어린이 다문화 가정은 여러분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베트남 사람만이더라도 20만 명이 넘었어요. 20만 명 중에 5만 명의 이주 여성분이고 국적도 한국 국적 취득했고 애기 낳고 여기 제2고향으로 결정했던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 몇 프로 인구가 다 외국인이고 한 20, 30년 후에 한국에서 정말로 몇백여 명이 한국 외국인이에요. 그럼 어린이들은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다 껍데기예요. 속으로 100%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는지. 그쵸? 사춘기 들어가면. 근데 바르게 교육시켜주면 이런 애들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인재가 되겠을까요? 간호사, 의사, 경찰, 소방관에 들어가면 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그 분야마다 여러 외국어를 능통하는 그 사람들은 지로든 다 잘해주고 한국 법은 외국인들에게 더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되면 애기들에게 더 잘 가르쳐주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잘 반정할 수 있겠을지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제가 꼭 교육으로 그럼 아까 케이스는 애기 탓이다, 엄마 탓이다, 아니면 이 사회 탓이다 라는 것보다는 우리 그거는 그 현실을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겠을까 그 해결 방책은 필요한단 말이에요. 제 기준으로 해결 방책은 바로 교육이에요. 근본 교육은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 빈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멀리에 있는 어떤 스님인지 모르고 외국인인다. 근데 내가 여기 앉아주고 들어주는 자체만이더라도 얼마나 훌륭합니다. 그렇죠? 고집이 센 사람이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문은 청년회의 법문은 전화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높게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 특히 불교에서 지금 얼마나 밝은 다른 생각이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차별 말고 차이는 인정해주는 의식이에요. 그거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해요. 이제 저 여기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여러분 계셔서 그쵸? 별로 들어주고 싶으면 제가 여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차이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스님은 나 왜 이렇게 낭비한 시간이 됐겠지? 그런 생각부터는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요익중생이나 보살행 신청하겠다. 그런 말만 쉬워요. 실제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서울에서 무슨 센터 건립하기 땅값이 보통 아니잖아요. 별따기예요. 또 외국인끼리끼리 하는 거는 언제까지 재정을 모일 수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포기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이 발언을 꼭 마련하고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또 제 평생에 힘은 써주고 싶어요. 그거 우리의 불교 미래, 한국 나라도 미래, 우리 베트남 나라도 미래예요. 그렇게 굳게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무신 분들도 우리 조금씩 조금씩 전파해주고, 이거는 차별로 대접하지 말고 차이는 인정해주고 조금 더 자비로서 사랑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 아프면 나는 괜찮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는 엄청 많이 부정적인 영향이 주지만 어느 면에서 좋은 점도 있어요. 무슨 좋은 점? 우리 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배려심, 조금 양보해주는 마음, 그리고 사람만 아니라 이웃나라에게도, 한국만 건강하면 또 안 되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오면 또 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도록 우리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또 공동체 의식도 강화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사람만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에게 허공, 그동안 우리 과소비 때문에 환경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나무, 식물, 다른 중생들에게도 조금 화목하게, 배려 있게 같이 살도록, 그런 거는 바이러스 힌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이에요. 지금도 다문화 시대에 들어가니까 우리 한 달 동안 부처님 오실 날에 마치도록, 이런 전 세계에 해외 못 나가니까 이제 한 자리에서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알게 되는 것은 참 아름다운 프로그램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다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결론은 뭐예요, 스님? 인내심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그 하는 거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법당이 없잖아요. 그 거주점이 없으니까 말란 때마다 장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장소 필요하는데 한국 절에 법당은 제공해주지만 주석날이나 설날이나 그 절에서 법당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인 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발생하면 한국 신도도 절에도 못 와요. 그럼 우리 외국인 어떻게 와요? 도 없어요. 잔디에서 큰 공간 바깥에서 하는데 비가 쏟아지면 갈 데도 없었어요. 어떤 때는 우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는 길이도 없는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같이 오는 날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수행하는 과정에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 입장으로서 인욕 바람이는 꼭 성취하도록 그 발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잘 다 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게 세 번째 요소는 지붕이에요. 지붕. 지붕은 자비심이야. 무탐욕하고 자비심이거든요. 이 자비심은 그 지붕처럼 마음의 집을 고단픈 인생에는 태풍, 복우, 복겸은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이거 복겸은 상징적인 단어예요. 복겸이 뭐예요? 복겸은 성낸 마음. 그리고 복우는 뭐예요? 쏟아지는 비가 복우라고 하잖아요. 탐욕의 마음이야. 그 불교 세계관의 근거로 하면 색계, 무색계, 욕계가 있어요. 우리 살고 있는 사바세계는 욕계가 섞여 있어서 우리 범부인 본능적으로 탐욕하고 성낸 마음이 가득 차여 있어요. 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번뇌, 망상, 성낸 마음, 탐욕은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뭔가 막혀져요. 지붕처럼 이런 복우, 복겸을 막혀주는 바로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탐욕은 그 생사윤회의 근본이에요. 우리 탐내 마음이 끝이 없어요. 그쵸? 끝이 없고 왜냐하면 우리 만족한 줄 모르는 인생이에요. 아까 제가 좀 얘기했죠. 어렸을 때 이렇게 탐욕하고 또 성장하면 무궁무진 탐욕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연 우리 가진 것만큼 행복할까요? 가진 것만큼 행복하면 이렇게는 행복 지수는 GDP 지수랑 똑같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베트남보다 훨씬 더 경제 반전하고 그리고 한국보다 더 강진국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진 것만큼 행복했겠다면 강진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이나 부자들은 행복하게 평생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이 아이 그래요. 부자도 자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진 것만큼은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복은 좀 밖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향기처럼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족한 줄 알아야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한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한국에 와서 늘 원망하고 아, 음식도 다르고 나는 이거 싫어하는데 이거 베트남에서 좋다. 막 그런 원망한 마음으로 누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저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근데 한국어 학과 입학한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늘 감사합니다. 내가 캐나다부터 가르쳐 주신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게 되니까 이것저것 또 많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되고 이거 불교 문화적도 우리 베트남 불교이랑 얼마나 차이가 또 공동점도 있고 근데 차이점도 많이 알게 되고 또 많은 인연, 좋은 인연도 많이 맺혀졌어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한국 음식은 100% 다 잘 먹을 수가 없지만 사찰에서 보살님들은 맨 아침에 해주는 그 쪽이나 된장찌개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지금 얼마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또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먹는 거 없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서 저는 늘 행복하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런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편안합니다. 근데 그러기 하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나친 탐욕하고 낭비에서 벗어나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부처님 가르쳐 주신 말씀. 그럼 스님 이렇게라고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미덕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그럼 부자는 가진 것만큼 부자 아니라면 진정한 부자는 무엇이에요? 그럼 부처님 가르쳐 주신 거는 진정한 부자가 가진 것이 덕은 닦으면서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다시 좀 가진 것이 덕은 닦으면서 사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뭐 필요해요?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죠. 배려심. 제가 오는 조계사에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은 거는 이거 연등에 늘 이웃과 함께 모토잖아요. 그 간판만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 마음에서 연꽃 피었다. 막 그만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늘 이웃과 함께. 이거 정말 우리 조계사는 부처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올바른 행동을 지금 신청하고 있잖아요. 모범적인 대승불교 요익중생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 떠날 때 우리는 지식, 명예, 그 재산 등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단 평소에 자기가 지었던 업, 악행이든 선행이든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질, 돈 있으면 베풀고 기능 있으면 기능은 공헌하고 또 지식 있으면 나눠주고 그런 베풀은 연습하고 실천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잘 알면 내 후배들에게 좀 더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카운슬러 역할을 주는 것도 그것도 보시 바란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 진정한 부자나 제대로 잘 살아야 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알게 됐죠. 부처님에 따라 효수님 말이 아니에요. 경전에서 부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혹시 경전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서울까봐 스님 왜도 어른 말은 하겠냐 막 그러하니까 생각하는데 다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네 번째는 무는 기억력입니다 라고 하는데 생략할게요. 시간 많이 지났죠. 마지막으로만 마지막 거 3분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은 실내 인테리어예요. 이거 재밌잖아요. 그쵸? 자료가 있으니까 네 번째 거는 알아서 공부하시고 저 마지막 거만 실내 인테리어만 얘기할게요. 그 실내 인테리어 그 재료가 실내 인테리어 재료 필요하잖아요. 재료 품질이 좋지 않으면 그 우리 집이 빠르게 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집이 지혜라는 거는 얼마나 그 마지막에 들어간 거는 보통 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교 공부는 지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혜라고 하지만 총관적으로 얘기하면 개정해 이렇게 삼학은 가치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제가 그렸어요. 직접 그림은 그렸어요. 예쁘죠? 개정해 삼학은 같이 공부합니다. 수행자가 삼학보다 더 근본적인 그 방편은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만큼 이렇게는 삼학 공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를 쉽게 해석하면 그 도덕적 행위예요. 오계 있잖아요. 우리 제가 신도들은 오계 왔다잖아요. 오계를 잘 지키더라도 해도 얼마나 가정하고 사회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를 잘 지키면 남에게 해치지도 않고 나는 해친 것도 없어서 그런 거는 우리 인생의 지금 여기에 바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계를 잘 지키면 도덕적 행위 잘 지키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 덜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거 없어요. 걱정한 것도 없어요. 항상 여기에 알아차리고 그 개를 잘 유치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여기 사바세계는 바로 극락세계에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서 우리 선정에 쉽게 들어간죠. 삼매라고 해요. 정은 삼매. 힘들어요. 마음은 하나로 모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도덕 행위를 잘 지키면서 우리 정신적은 물리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아서 정에 들어가게 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 해요. 깨달으면 우리 아까 또 정견은 다시 돌아가단 말이잖아요. 바른 생각은 우리 판단하는 지혜가 더 정확하고 더 맞는다 말이에요. 그럼 바른 행동은 또 이끌어가서 이렇게 서로 인과 요인이 되어서 개정해 비분리 삼학이라고 합니다. 같이 수행하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좋을 결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맺은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괴로움은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종교 아니고 이거는 과학적, 철학, 심리학, 정신학 이렇게 다 교육학 포함하는 그 종교이고요. 불교에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으면 우리 몸과 정신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마음의 집은 잘 만든다면 몇천 여생에도 우리는 잘 지켜줄 수 있는 집이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거는 참 오는 40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이더라도 내 인생에서 부처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오늘 설법을 해주신 강력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께 질문이 있으신 법무님 계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무섭습니다. 어려운 질문 하면 답 못합니다. 아까 스님께서 그 다문화 학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문득 생각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요즘 보면은 외국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또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또 아주 위험한 업종에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는 또 점점 아이들의 수는 줄어들고 또 노동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더 많이 필요로 할 거고 이제 네. 다문화 사회가 점점 더 접어들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사회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 그러는 불교의 가르침에 정확히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도 뭔가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또 우리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법문을 얘기를 늘려주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아니고 생각이 드는데 스님께서는 예.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인구가 떨어질 때 네. 더 저출산 시대에서 더 다문화 사회에서 어떤 점을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 앞부분은 제 법문 칭찬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질문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저 다문화 가정에 바라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는 기대, 바라는 거는 최대한 줄이고 노력은 최대한 하는 태도로 그 자세로 살아왔어요. 해서 바라는 것보다는 제가 그 다문화 가정 위에서 뭘 해줄 수 있다.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 나랑 같이 힘써주고 그쪽에 도와줄 수 있다. 그것만 많이 고민합니다. 해서 아까 답은 다 들었죠. 교육으로 하고 진정한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차이는 인정해주는 것이 그 의식은 그 생각은 절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여기 왔잖아요. 네. 네, 질문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3일이라고 아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참석해준 버부들을 위해서 현지민님에게 베트남으로 축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축원이에요? 다 이상하게 들은 거 아닐까? 아, 긴장이 됩니다. 저는 마무리하기 전에 또 베트남 불교 의식에서 축구원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길지 않습니다. 해서 가장 간단하게 좀 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서도 영험한 시간이니까 혹시 속마음으로 소원 있으면 다 같이 합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